나는 내 시키면 없지 이 순간 날이 놓친 나는 bye bye bye 삶이 속 나를 보면서 웃고 있지 괜히 너를 따라 어느새 나도 웃지 구름을 감는 듯이 기분 좋지 oh, 이런 느낌 사랑이지 You're my day